20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와 현대중공업노조가 공동파업을 벌였습니다. 만명 노조원들이 참가한 공동파업에는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의 노조들도 합세했으며 대우조선을 비롯한 5개 조선사 노조는 집회를 가졌습니다. 민주노총은 20일 전 지역적 규모에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.